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문조 찾아요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유동호 작사 존민철 작곡인 가요 문조 찾아요는 주최 90일 2002년에 창작됐습니다. 민요풍으로 되어 있는 가요는 손권 시대에 나를 따라 더욱 높이 발휘되고 있는 군민일체의 전통적 미풍을 진실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조국 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다 맡아 손권 시대를 빛내어 나가는 우리 인민군대를 친형제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적극 원호하는 우리 민의 아름다운 원근 기풍을 생활적인 시어로 감동 깊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어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군민일체의 위력으로 뚫고 승리만을 떨쳐가는 우리 조국의 복찬 현실을 뜨겁게 격찬하고 있습니다. 흥겨운 온몰이 장단을 타고 흐르는 선율은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밝고 낭만적이면서도 락천적인 민족적 정서로 관통되어 있습니다. 가요는 덕창적인 온건 사상을 생활적이면서도 민족적 정서가 풍부하게 반영한 것으로 해서 우리 민들 속에서 논리 풀리워지고 있습니다. 노래 조선의 모습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종훈 작사 오마진 작곡인 이 노래는 주최 78 1989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당의 용도 따라 힘차게 존진하는 일심단결된 우리민의 억센 기상을 행진곡조로 형상했습니다. 가사에는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민의 단결된 모습이 긍지높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대려리오 영원히 당을 따르는 길에서 변함없을 우리 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생동한 시적 언어로 힘있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이고도 박력 있는 리듬을 타고 기빅이게 흐르는 노래 선율은 일심단결의 모습으로 힘차게 존재하는 우리민의 흉령적 기상을 생동한 화폭으로 안겨게 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덕창곡으로도 형상되고 합창곡으로도 형상되어 우리민들 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시간 마감 순서로 노래 사회주의는 우리 생활 우리 생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유동호 작사 김곤일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80이 1993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사에서는 우리의 사회주의를 자기 생활의 전부로 목숨보다 귀중한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를 더욱 빛내어 가려는 우리민들의 철의 신념과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며 모두가 화목하고 행복한 생활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 우리의 사회주의 지도야말로 진정한 삶의 열함, 행복의 토전이라는 것을 긍지 높이 터치고 있습니다. 미네림 대조로 된 선율은 간결한 구조 속에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에서 사는 한우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환희적인 정서로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사상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형상되어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떠밀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